보도에 의하면 7일과 8일 사드배치 철회 송조투쟁위원회,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 조지 전국행동을 비롯한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괴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미국과 괴뢰당국을 규탄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사드 배치에 추종하는 괴뢰 군부 당국을 규탄해서 남조선의 민중연합당 대변인실은 7일 논평을 발표했으며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는 8일 사설을 실었습니다. 남조선의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괴뢰 군 당국의 사드 배치 작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